소식은 능선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 우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네 전해주는 배달부가 사림운도 못 가서 꽃밭이는 기쁨에 나는 울었어 소식은 중성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 우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네 옛 추억도 돌아가서 얼룩진 반자두자 박나간의 추에도 같이 울었소 꽃지의 향기 품고 그대의 향기 품어 군사 우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는 늦은 가을 창 너머로 보이는 저 달 속에 내 얼굴 비치며 방긋 웃었소